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하셨던 전공과 또 한국에서 하셨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찾으실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진로를 확정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의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그 근본을 삼아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결정할 때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돈이 많이 벌리고 또는 뭐 일하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환경도 따지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결혼에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로 날 부르셨느냐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확신을 가져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가정이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나 사무엘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도 왕을 세우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거였습니다. 이제 남들이 부러웠던 것이죠. 어쨌든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가운데 모델로 세워가셔야 되기 때문에 왕을 세우시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과 나눈 대로 10장에 와서 드디어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분은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셨죠? 9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목사님이 요즘 앞에서 성경 봉독할 때도 자꾸 한 구절씩 빼먹고, 기도할 때도 뭔가 자꾸 빼먹는 것 같은데 기억력 문제인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기억력 때문에 9장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이 9장의 내용과 이 10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데, 10장 1절이 9장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찾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우연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고 나귀를 찾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왕으로 세워질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극적인 장면을 9장에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10장 1절에 와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멍하게 계시면 안 되죠. 그죠? 아까 보면 첫 번째 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연히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만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았으니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울에게 그런 확신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연히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물론 유명한 이 선견자이긴 하지만 그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시겠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내가 처음인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사울은 그런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한번 예를 만들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입장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강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강이네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준 집사님이 은강이에게 나가서 개를 좀 찾아와라. 보통 아들들 같으면 아빠가 가서 찾으세요 이러겠지만 은강이는 착하기 때문에 이 개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죠? 혼자 가기 뭐하니까 옆에 있는 형윤이한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형윤이와 은강이가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이 마유랑기베이를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올라와서 이스트코스베이를 지나서 써니눅 쪽으로 꺾어져서 한참 지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죠. 그죠? 그 무시무시한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저쪽에 예담교회 버스 이 봉고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형윤이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강 목사님은 개가 어디 있는지 아실지 모르겠다. 가서 물어보자.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앉혀놓고 마침 다 끓은 라면을 갖다가 딱 줍니다. 올 줄 미리 알고 라면을 준비해 놨던 거죠. 그죠? 적당히 익은 라면을. 이거 어떻게 알고, 그죠? 두 사람에게 라면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죠. 다 먹은 다음에 은강이랑 형윤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개는 못 찾고 이제 써니눅의 그 다리를 다 건너갑니다. 해는 막 지고 있고, 그죠? 저쪽에 이제 시티 쪽에 불이 반짝반짝 막 이제 켜지기 막 시작할 때 제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서 그 식용유병을 하나 들고 하다가 은강이 머리에 팍 붓고 은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뉴질랜드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다. 너를 뉴질랜드의 프라임 미니스터를 삼으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은강이가 목사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그죠? 막 분위기도 지금 막 어두컴컴해지는데 불빛 막 들어오고 해는 지고 있고 멋있잖아요. 그죠? 다리 위에, 여러분 고속도로 그 지나가는 그 다리 위에 서보십시오. 바람 막 불고 멋있어요.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은강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야, 나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강이가 들을까요? 그래서 은강이는 이제 그 소질 있는 음악을 포기하고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드디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나귀 찾으러 집 나갔던 사울이 선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왕이 되겠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여자랑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살고 계신 겁니까?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서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예담교회에 와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의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우리의 결혼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이 예담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절대로 죽어도 시체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동체로 못 나간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조금 살다가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직장이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은강이 뭐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자기가 평생 일할 직장을 하나 잡는데 3개 내지 5개의 직업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 이게 평균이랍니다. 통계상. 그렇죠? 여러분 직장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게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 따로 살던 부부가 뭐 뭔 재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셨고 이 아내와 이 남편과 나를 살게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분명히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증거로 징조를 세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마음도 확인되어졌다, 새로워졌다,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세 가지의 증조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나간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이게 첫 번째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태까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틀리는 애를 생각하면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꿈에 뭘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뭘 들려 주시거나 이래야 우리는 그 소명에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더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면 어떡하나? 나는 돈 많은 장로하고 싶은데 나를 목사시키면 어떡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민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목사를 시키시려면 뭘 좀 보여주시든지 뭘 좀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꿈이라도 꾸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렴풋하게 생각나는데 어떤 꿈을 제가 요구했는가 어떤 꿈인가 하면 모자를 하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거울 앞에서 딱 써보니까 여기 목사 써있는 거죠. 그런 꿈을 꾸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렵더라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안 꿨습니다. 안 꿨습니다. 그죠? 왜 안 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 쉬우신 일일 텐데 하나님 왜 그런 확신을 안 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그거 보여줬다고 꿈에 목사 써 있는 모자 한번 썼다고 제가 열심히 공부할 인간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줬다고 정말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할 그럴 위인이 우리가 다 못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오늘 암나귀를 찾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사소한 일이고 가장 흔한 일이고 정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잃어버린 암나귀를 되찾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릴 수 있고 개를 잃어버릴 수 있고 뭐 망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송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 집에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길을 떠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듯이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의 세세한 일까지 관여하고 계시다는 그 체험, 그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문제라 그래서 큰 문제 아닙니다. 뭐 온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삶의 애들 문제, 여러분 삶의 경제 문제, 여러분 삶의 아주 흔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섭하시고 관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들어와서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 계속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대단한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맨날 싸우다가 너무 억울해서 나도 애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역사를 바꿀 사무엘을 거기서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이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일까지도 세밀한 일까지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맨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의 징조들이 있을 때마다 사울이 뭘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7절의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나귀 찾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경제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를 그 소명을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요. 오늘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 그거를 듣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 다볼이라는 곳에 다다를 텐데 거기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우리는 3 나오면 일단 무조건 삼위일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삼위일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배려고 올라가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니에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무슨 산수 문제 같죠? 염소 3, 떡 3, 포도주 한 부대, 마이너스 떡을 두 덩어리를 줬으니까 떡 두 덩어리를 주면 얼마 남았나요? 꼭 뭐 이런 문제 같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왜 등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확신. 그죠? 사울이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귀를 찾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람데오에 인볼브되어 있는데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이 소명,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하는데 가끔 아까처럼 무슨 뭐 모자 이런 꿈을 꿨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 이런 소리가 막 들렸다든지 이렇게 아 난 그래서 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류 대상입니다. 일단 보류 대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합신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일단 그런 분들은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체험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그죠? 영적인 체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넘어서기는 힘들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확신이 있는가 이걸 보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적 소명은 확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좀 강해요. 나는 분명히 목사가 될 겁니다. 아니면 날 죽이십시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되게 강해요. 내적 소명이. 어떤 사람은 좀 긴가민가 해요.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막 이러게 돼. 또 어떤 사람은 좀 영적으로 뭐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좀 되고 할 때는 강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기도도 조금 덜 하고 성경도 조금 덜 본 사람은 덜 본 환경에서는 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적 소명은 그래서 확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적 소명과 함께 또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적 소명, 내 안에 있는 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외적 소명이라고 말해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많이 들었다. 이러면 이게 외적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펌 받는 것입니다. 이 외적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 어른들 말에 의하면 눈에 뭐가 씌이죠. 이게 눈에 뭐 씌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잠깐 있습니다. 잠깐. 우리 어른들 말에 얼마 가죠, 이거? 많이 가면 3년. 그죠? 뭐 짧게 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게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여자와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이 내적 소명만 가지고. 그죠?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주변에 볼 때 좀 둘이 잘 어울린다. 참 이 사람 괜찮다. 아, 너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면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환경과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까지 다 합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은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세 사람들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외적 소명을 확인하려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물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셔도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아,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좋은 조언들을 해주겠죠. 그걸 잘 따라가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는 못 얻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은 거기서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그 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까 잠깐 봤듯이 염소를 세 마리 가지고 있었고 떡을 세 덩어리 가지고 있었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염소는 뭐 하려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염소를 타고 갔을 리는 없고 뭐 때문에요? 제사를 위해서 번제를 위한 거겠죠. 떡은요? 떡도 제사를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소제라고 하죠. 떡으로 드리는 거. 포도주는요? 다 제사 지난 다음에 한잔 하려고 그러죠? 아니고요. 이 전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거는 다 제사용,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 중에 떡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 이 떡을 줄 리가 없고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이 세 사람이 지금 사울을 뭘로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 소명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울 안에 다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나눔이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길을 찾기 힘들 때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그 길을 도와주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길에 대한 부르심에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확신들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좀 앞으로 뭐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찾아오십시오. 같이 차 마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죠? 뭐 목사가 무슨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여러분 뭘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징조를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도 이 외적인 확인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세 번째 증조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이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는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혹시 이런 장난 쳐보셨습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되면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제가 가끔 그런 일을 했는데, 몰려가서, 야야,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빨리 오래. 막 이렇게 깨우죠. 그죠? 얘는 일어나가지고, 왜? 막 물어보죠. 그럼 옆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옆에 있는 애들이 돕습니다. 몰라. 선생님이 오라 그랬어. 다 같이 합심해서. 그래서 얘는 내려가죠. 자다 말고, 교무실에. 열심히 밥 먹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부른 적이 없죠. 그죠? 이런 장면 여러분 쳐보셨습니까? 그때 이런 몇 번 속으면 안 내려가 보기도 뭐하고, 선생님 부르셨다는데, 그죠? 몇 번 속은 애들은 주변에 있는 한테 물어보죠. 저를 못 믿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확인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에게요? 선생님에게 물어보. 선생님의 부르심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울이 선지자도 아니고요.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을 보시면요. 이 구약의 상황입니다. 구약은 성령님께서 지금의 성령님처럼 내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은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는 있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신. 그죠? 구약의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분이시지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직임적으로 오십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삼손이 싸울 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이 싸움이 끝나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금 사울이 맨날 예언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이 성령님의 확신은, 성령님에 대한 확신은 이 신비한 예언과 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7절의 그 뒷부분입니다. 아, 6절의 그 뒷부분입니다.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험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자꾸 신비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비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성령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예전에는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게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때려치려고 하는 그런 나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때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말이죠.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면, 그 변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 새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 위에 서서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아닌가,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이 직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뭐 간단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는 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새로운 결정뿐만 아니라 지금을 견디고 이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가정, 그 자리에, 그 교회, 그 자리에, 그 직장,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그냥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믿는 형제들, 믿는 자매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이 확신되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길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